나보다 그 사람은 더 완벽해. 나보다 그 사람은 그대 웃겨. 그대도 그 사람을 원하잖아. 그래서 그대 나를 떠났잖아. 내 입술은 행복하라고만 말해. 가슴은 불행하라 외쳐대. 하루하루 지나고 맘을 달래고 점점 모든 게 무뎌져만 가. 왜 울어요 떠나놓고 왜 불러요 울려놓고. 예전처럼 그대 늦지 않아 내가 몰랐어. 나보다 더 사랑할 사람 없어.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come back to me. Come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come back to me. 울 거면서 울 거면서 이제 내게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. 날 알잖아 기다리고 있잖아. 나의 빈자리 느껴지길 빌고 빌었어. 두 눈 감고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해. 기억해 baby I want you back. Come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come back to me. Come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come back to me. 울 거면서 그대가 남긴 향기 아직 내게 묻어있어. 흔적도 남아있어. 돌아와 슬퍼. I want you. Come back back back back.